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, 조선노동당 창건 71세의 즈음에서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특집했습니다. 홈페이지들은 글들에서 조선노동당을 소령의 사상체계와 영도체계가 확고히 선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선군혁명위협 수행에 강력한 참모부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했습니다.